7시쯤 저녁을 먹고 11시쯤에 잠자리에 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한밤을 지내다 보면 밤 1시쯤 되면 배가 살살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데요. 지금 뱃속에 출출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배가 좀 출출한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저의 경우에 밤중에 배가 출출해지면요, 이성과 본능이 한참 싸우다가 결국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의지와는 다르게 하루에 4끼, 5끼 과식을 해서 고민하는 여자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이 세상에는 과식을 하는 동물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이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말도 보통 말은 과식을 하지 않는데 경주용 말들이 과식을 하죠. 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면요, 과식을 하면 뇌파가 덜 나오고 뇌파가 덜 나오면 무신경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배가 고픈 분들 시장기가 가실 정도로만 약간 드시고요. 빈 부분, 그 허전한 부분은 FM 영화음악으로 채우는 것 어떨까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냉장고에 그 은밀한 유혹은 뿌리치기 힘드시다고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가장 인간적이 되는 거죠 뭐. 자, 대구 남구 봉덕 3동의 전봉석 씨, 은평구 가련동의 현희 씨, 서울 성북구 보문육과의 정혜은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은밀한 유혹에서 부부의 러브신에서 흐르던 노래였죠. No Ordinary Love, 샤데이였습니다. 정혜은 학생은 아주 신랄하게 은밀한 유혹을 비판해 주셨어요. 영화 평을 적어 주셨는데요. 영화의 주제와 그 상황 설정이 연결이 잘 안 되었다. 또 대사가 마음에 안 든다. 의식적이고 너무나 인위적이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흠을 잡자면 끝이 없는 영화다. 특별히 아직 고등학생인 나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는 데다가 없는 데다가 뚜렷하고 선명한 내용 전개나 캐스팅도 없다. 문제가 있다. 단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영화는 일치감이 없고 겉돌다 그만둔 영화 같다. 자, 정말 아주 완전히 난자를 하셨는데요, 영화를. 자,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떤가요? 뮤지컬 레미제라블. 아니죠. 레미제라블. 자, 여기에서요. 고제트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은 Castle on a Cloud, 구름 위의 성입니다. 들은 샤데이의 음성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죠.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에서 고제트의 노래 Castle on a Cloud였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서함 819호, 여의도 우체국이요.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은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컨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컨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컨택트렌즈, 시바 칼라 컨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컨택트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대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Crying Game.

블루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린은 어떨까요? 서울 강서구 방화이동의 강신혜 씨,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김세윤 씨, 충북 청주 황현주 씨, 서울 서초 일동의 권선주 양, 그리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박주란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스타 탄생 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음성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자 가수인 노먼은 부러울 게 없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정상에 오른 스타만의 권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먼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클럽인 다운비트에 한잔하러 갑니다. 거기서 노먼은 재질 있는 무명 가수 에스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노래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노먼에게만 관심을 돌리자 화를 냅니다. 스타인 노먼은 자신을 무시하고 당돌하게 덤벼드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항상 인기인으로만 대해주던 일반 팬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노먼은 에스터를 자기 상대역으로 발탁해서 비키 레스터라고 이름을 바꿔서 뮤지컬에 출연시키죠. 결과는 대성공. 에스터는 하룻밤 사이에 헐리우드의 대스타가 됩니다. 신데렐라를 양산해내는 헐리우드의 아메리칸 드림. 이것이 현실로 다가간 셈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고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스타로서의 삶의 무게를 못 이긴 노먼은 마약에 취해 공연에 나섰다가 제멋대로 콘서트를 중단하는 등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먼의 인기는 하락하고 그는 술과 여자, 마약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부인이지만 자신이 키운 무명 가수가 스타덤에 오르고 자신은 그 부인의 그늘에 처진 쇠락한 스타가 되어버렸다는 절망감. 이것이 노먼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에스터는 노먼을 옛날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에스터에게서 노먼은 자괴감만을 더 느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에스터가 아카데미상을 타게 되던 날, 노먼은 스포츠카를 몰고 죽음을 향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죠. 그때 카스테레오에서는 그의 히트곡 Watch Closely Now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영화 스타 탄생 중에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었습니다. Watch closely now. 날 지켜봐 달라는 쇠락한 스타의 최후. 이 강렬한 비트의 노래는 마치 노먼의 스타로서의 마지막 항변 같습니다. 노먼은 인기 스타가 된 아내 에스터의 장래에 자신이 짐이 될까 봐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영화 스타 탄생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출연한 영화를 포함해서 모두 3번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 주연의 네 번째 스타 탄생이 곧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죠. 야만인은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숭배하고 문명인은 살과 피로 된 우상을 숭배한다. 버나드 쇼가 말한 살과 피로 된 우상. 그것은 다름 아닌 스타죠.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슬퍼하고 놀라고 때로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종교적인 희열을 느끼는 대중들. 스타는 이런 대중들의 탄사와 인기를 받아 자랍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사에는 탤런트 스카웃이라는 신인 발굴 담당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하철 아니면 어느 휴양지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고 납니다. 깐느 영화제가 벌어지는 깐느 해변에 전 세계의 미녀들이 모여드는 것도 이런 스카웃이나 제작자의 눈에 띄기 위해서죠. 하지만 스카웃이나 제작자의 눈에 띄었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스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테스트, 음성 테스트 이런 갖가지 시험 과정을 거친 뒤에 결과가 좋으면 그 미녀는 헐리우드로 가게 되죠. 그녀는 곧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사, 미용사, 치과의사 경우에 따라서는 성형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재창조되죠. 걷는 법을 배우고 사투리 억양을 없앤 뒤에 노래와 춤 그리고 매력적인 행동거지가 몸에 배도록 연습합니다. 그렇게 외모나 태도를 바꾸고 심지어 문학과 사상까지 배우면서 그들은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 노래 듣고 계속 얘기할까요? 영화 바디가드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I have nothing. Share my life, take me for one. 서울 도봉구 수유 2동의 송지훈 씨, 서울 사당동 신동 아파트의 오선근 씨,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장은실 씨, 서울 마포구 망원 1동의 정정일 씨, 인천 남동구 만수 2동의 황현주 씨. 들으셨습니까? I have nothing. 바디가드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마침내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 날. 그녀는 한 영화에서 30초 정도 클로즈업 되는 배역으로 영화의 첫선을 보입니다. 이 첫 테스트에서 인정을 받으면 보다 큰 역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정부, 아파트, 심지어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개와 큰 새장까지 회사에서 골라주죠. 이제 그녀의 인격은 윤색됩니다. 그리고 편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한 통도 안 올 수 있고 또 수천 통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의 팬레터 담당이 제작자에게 그녀가 하루에 300통의 팬레터를 받는다고 알리는 날,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면 회사는 이제 그녀를 세상에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주인공인 로맨스 거리를 만들고 그녀의 삶을 뉴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대작 영화에 떠들썩하게 출연하고 곧 그녀는 신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이렇게 스타가 된 그때부터 진짜 바쁘고 힘든 배우 인생이 시작되죠. 숨 돌릴 틈도 없는 영화 스케줄, 인터뷰, 팬 관리, 건강 관리. 정말 하루를 자잘하게 쪼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든 건 촬영 현장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촬영 중이던 헬기가 한강에 추락해서 많은 영화 관계자 그리고 인기 가도를 탈던 스타 변영훈 씨가 사고를 당했죠. 그동안 스턴트맨이 사고를 당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렇게 영화를 찍다가 주연 배우가 변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전투 시리즈로 유명한 빅 머로우가 트와일라이트 존을 찍던 중에 이와 비슷한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이런 액션 영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화든지요.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운동선수만큼이나 고된 육체 노동, 이런 것을 요구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은 찬란한 스타들의 무대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전투의 장인 셈이죠. 빅머로우의 생명을 앗아간 영화 트와일라이트 존의 테마, 그리고 그가 출연한 TV 시리즈 전투의 테마였습니다. 그래도 헐리우드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미국은 영화 보험의 천국이니까요. 영화 촬영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제작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배역 보험을 지급받습니다. 또 소도구나 세트, 의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작이 지연될 경우에는 제작보험이란 게 있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의 경우에 제작비의 3% 정도가 보험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촬영할 때의 안전대책이나 보상제도에 있어서는 불모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스턴트맨도 사고로 목숨을 잃는 판에 주연 배우가 위험한 장면을 스턴트 없이 직접 연기를 하면 오히려 미덕으로 칭찬받는 풍토지요. 그래서인지 크고 작은 촬영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지난 84년 영화 적도의 꽃을 찍을 때는 야간 촬영을 마치고 강을 건너다가 조명 담당이 익사했고요. 또 하얀 전쟁의 경우는 의상 담당자가 포탄 파편으로 실명했습니다. 무사히 촬영이 끝나서 다행이지만 영화 칠수와 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 매달려서 선전 간판을 그리는 장면. 사실 목숨 건 작업이었죠. 다른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지만 스타는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대중의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프랑스나 미국 같은 영화 선진국에서는 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에 아예 영화 촬영 허가마저 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박광수 감독이 베를린 리포트를 프랑스에서 촬영할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현지 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은 아주 유명한 일화죠. 어쨌든 스타가 되는 것은 신나는 일이지만 스타가 되는 길은 또 스타가 된 후의 길은 힘들고 고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还是执迷不悟。 조금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 영화 베를린 리포트에 삽입된 아들과 아버지와 딸 샤를로트 갱스브루, 세르지 갱스브루의 노래 레몬 인세스트였고요. 이어졌던 곡은 아이스 레이싱, 사랑은 흐르는 별과 같다고 신유성 호접검에서 양자경이 노래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육동의 장윤실 씨,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김만수 씨, 경기도 성남의 동현 씨, 서울 목동에서 맹치철 씨, 광주 쌍촌동의 나성화 씨, 전주의 전현철 씨. 잘 들으셨겠죠? 언제부턴가 늦은 밤을 즐기는 내 생활에 다정한 벗이 되어버린 영화음악.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품들. 진한 커피 한 잔, 담배, 펜과 엽서. 그리고 책.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내 풍요로운 밤을 수놓습니다. 따스한 커피 한 모금이 내 몸을 타고 오를 때 잔잔한 담배 연기는 음악을 느끼며 춤추고 나의 영화에 대한 사랑은 엽서 위에 그리움처럼 띄워집니다. 이 음악을 들을 때면 이유도 알 수 없이 가슴이 떨리고 남들 보기에도 어색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웃지만 그래도 듣고 싶다고요. 항공대 항공전자공학과의 김승야 씨. 그러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아, 노래 제목이요. 영화 프랭키와 자니 중에서 데뷔시의 달빛입니다.